느끼고 싶은데 베이비 움직이지 못하는 내 모습에 괜히 심술만 부리네요. 깊어만 가는 한숨이 내 얘기를 대신하지만 그대 아무것도 모르죠.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외로운 마음도 느껴질 수 없다.